there's that. 배를 하게 to be surfing. 나 몸만 나무 거기. Fuck up the music. 이니 미니 마니 모. 춤추는 아기 flop. Keep my passion, I gotta go. I'm still not enough. 11년째도 각종 내 형광 밑줄은 백범맨이 학봉. 빛이 없는 학습 부딪히고 넘어지면 나오는 작품. 이 빛에서도 make it move, make it mine, make it right, the 누군가의 favorite sign. 그게 너의 손에 반 삶의 이유 삶의 나 운동력을 help with yarn. Bring it up. Take it so fast.